내 손이 내게 닿을 때 서로의 눈빛에 처음 느껴본 감정에 숨이 차 이건 설명이 안 돼 절대 그저 그런 게 아닌 걸 알아 더 욕심나니까 그냥 난 때를 쓰고 싶어 참 어이없게 계산적인 생각들은 다 멈출래 거짓말을 한 것처럼 들키고 싶어 이 설렘도 그저 내 곁에 향기처럼 맴돌기 싫어 Hey boy, I knew 다 아는 듯이 당당했지만 But I didn't know with you 다가갈수록 왜 두려워지는데 할 말은 준비해도 어딘가로 사라지고 결국 헛소리만 늘어나죠 계속 너의 그 손을 잡으면 자꾸만 내 거리게만 보여 날 그렇게 보지 말라고 날 앞뒤 안 겨울이 쓴다고 변한 거 아닌 건 잘 알 건도 내 머릿속 너가 다 다른 건 내 맘은 널 원해 네 맘을 더 원해 이 맘은 기독해 너만이야 독재 내 맘은 확실한데도 맘대로 안 되니까 어리숙한 표현 행동 매너 보기엔 아직이니까 어른스런 사람 어른스런 사랑 어른스런 남자 줄 것 같았던 것들 네 앞에서 모든 게 열었다 I thought I knew 다 아는 듯이 당당했지만 But I didn't know with you 다가갈수록 왜 두려워지는데 할 말을 준비해도 어딘가로 사라지고 결국 헛소리만 늘어나죠 계속 너의 그 손이 잡으면 자꾸만 내가 흐리게만 보여 날 그렇게 보지 말라고 나답지 않게 어리광을 부려 너와 두 다가가는 게로 잡고 싶어